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잔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오후에 나누는 찬잔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인사를 좀 다시 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 녹음이 안 됐다고 다시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찾아뵙는 그 멋진 목소리의 남자, 네, 훈입니다. 네. 아까 더 멋있겠는데, 아, 정말. 네. 그, 아까 추위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마른 사람이 추위를 타고, 그 다음에 추위를 안 타는 사람들은 이게 좀 뭐 뚱뚱한 사람들이 추위를 안 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마른 사람들은 이 지방이 없어가지고 춥고, 예? 네? 뭐 뚱뚱하신 분들은 지방이 많아서 안 춥고.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추우면 추운 거지 다. 근데 뭐 이렇다고는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지방이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 그 여성들이. 그래서 같은 추위에 노출이 됐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그 추위에 저항하는 능력이 예 뭐 낮다 이런 뭐 이야기는 있어요.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이 추위를 이렇게 견디는 능력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춥고 뚱뚱한 사람도 안 춥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추워요. 추우면은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추위를 좀 덜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체질적으로 좀 그 더위를 더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추우면 다 춥고 더우면 다 덥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저하고 또 차 한 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걱정입니다. 한 3일 추운데도 이렇게 추운데 올 겨울을 어떻게 날지, 이러면서 다 지내왔지만은 어느새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녀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 건 온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찬바람 좀 덜 맞으시고 옷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또 그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것도 좀 잘 챙겨 드시고 이러면은 그 웬만큼 추워도 이길 수가 있죠. 이게 추위가 배고프면 더 추워요. 그죠? 배부르면 좀 덜 춥고, 저도 자취를 오래 해봐서 그 아는데 이게 자취방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속이 좀 든든하면 이제 좀 안 춥습니다. 근데 배고프면 왜 이렇게 추워요? 자취방이. 예, 그럴 땐 예,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더 들으시고요.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 왔으니까 이문세 씨 노래 하나 전해드릴게요. 벌써 겨울이 왔죠? 벌써. 겨울이 왔는데 가을 노래 틀었다고 그런지 몰라도 이 노래가 직직거려서 다른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들을 수 있게 노래를 만들어 올려놓는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가을이 오면이란 곡은 그게 잘못됐는지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음악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혼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우리 국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네요. 추워서. 추워서. 뭐 그냥 오신 게 마이크 잠깐. 아예 그러죠. 네. 네. 잘 됐다. 아 예. 심심했는데. 심심하셨구나. 네. 그럼 매일 혼자 잘하시더니 뭐 심심해 또 아, 갑자기. 그저 말이. 예. 추우시죠? 근데 아까 올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몇 개 싸고 왔잖아요 옷을. 그러네. 싸고 온 상태에서 저기 좀 따뜻한 빛도 쐬고 그러니까. 추위가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스쿠터 그거 타고 오시죠? 그 오토바이인가? 예. 스쿠터가 오토바이예요? 그렇죠. 그 추워서 그걸 어떻게 타고 다니셔 그래? 이거 추운데. 오늘은 못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저기 태워다 줬습니다. 누가? 누가 태워다 주겠어? 아유. 그 제가 왜 여기 이제 스쿠터를 타고 오냐면은 네. 이제 차 세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 맞아 그죠 여기 오시면. 예, 근데 처음에 한 두 번 정도 차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다 보니까 네. 안 되겠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스쿠터를 타고 오는데 네. 오늘은 뭐 타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얼어가지고. 맞아 그죠. 네. 오늘은 오자마자 그래서, 막. 예, 그래서 그 태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차 얻어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네. 갈 때도 아마 얻어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러시구나. 근데 올겨울에는 아마 그 스쿠터 타고 다니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아유. 내년 봄까지는 아마 좀 차를 얻어 타고 다니든 아니면 제 차를 그냥 갖고 다니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지 뭐. 네, 제가 기름이 없어하고 차를 세워놨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집에다 뭐라 그랬냐면 네. 이제 자동차 보험 들지 말아라. 그리고 네. 끌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네. 아유, 참. 제가 그 재밌는 말씀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 스쿠터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뭐 스쿠터인지 오토바이인지 헷갈리잖아요. 뭐가 뭔지. 예, 모르겠어. 맨 그 오토바이가 스쿠터 아니야? 예. 근데 그 스쿠터라는 어원이 뭐냐면, 네. 그 굉장히 편한, 뭐 탈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쿠터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토바이, 바이크라고 하는데, 네. 그 차이는 오토와 수동의 차이입니다. 오토와 수동? 예. 스쿠터는 기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예, 그 모든 스쿠터는 기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오토 승용차 몰듯이, 예. 그냥 액셀레이터, 뭐. 브레이크? 예, 당기면 가는 거고, 브레이크 잡으면 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기아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스쿠터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토바이는 발로 기아를 바꿔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오토바이는 스크러치가 보통 차는 왼쪽에 있잖아요. 맨 왼쪽에 크러치. 그렇죠. 예. 근데 크러치가 왼쪽 손잡이에 레버가 크러치고요. 그다음에 액셀레이터는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발 차는. 네. 근데 오토바이는 맨 오른쪽 그, 그 손잡이가 그 액셀레이터예요. 예. 오토바이가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차이는 기아가 있고 없고. 없고 차이. 아, 네.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니요. 다음부터는. 그렇죠. 기아가 없는 거는 스쿠터. 기아가 있는 거는, 뭐, 바이, 오토바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네네. 오토바이 타고 어디 시골 동네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오토바이 기름이. 예. 그래서 뭐 이런, 하냐고. 도시에는 주유소가 많지만, 시골 비포장도로 있고 막 이런, 그런 데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주유소 가려고 하면 몇십 킬로씩 가야 되고 이런 데는. 그렇죠. 근데 기름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시골 한국에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그래서 가만 보니 마을이 보여요. 그래서 마을로 갔어. 그래서 그걸 끌고 갔어 오토바이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골 마을 가면 전빵이라고 조그만 그 학고방. 과자 한 두 개 정도 팔고 뭐 담배하고 막걸리 팔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주인분한테 이 근처 주유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골분들 특징 있잖아요. 이리로 쭉 가면 있다고. 응, 맞아. 그러지. 이리로 쭉 가면 있어. 이렇게. 조기 돌아가면 있어. 그래서 얼마나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버스가 안 온대. 그래서 얼마나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2시간 가면 있대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야. 그 주인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럼 혹시 라이터 기름 있어요? 그랬어요. 노랗게 들은 거 있잖아요. 예. 노란 이렇게 예, 라이터에다 이렇게 넣는 기름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그 라이터 기름 노란 통에 들어 있는 거, 조그만 거. 이거 있대요. 그거는 그거 한 네 통만 달라고 그랬더니 네 통 모아 있을 거냐 그래서. 아니 그럼 있는 대로 좀 달라고 그래서 네 통인가 다섯 통을 사다가 오토바이에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방이니까 거기 파는 게 있었나 보구나. 네, 라이터 기름을 한 4개 네, 사갖고 네. 그걸 연료통에 넣은 다음에 시동 거니까 시동이 걸려. 라이터 기름으로요. 그 라이터 기름 넣고 주유소까지 갔더니 시동 걸어가지고. 아유, 대단합니다. 네. 그 궁금하신 분들은요,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아, 진짜 그게 되네. 네, 제가 그 오토바이 기름 떨어졌는데 라이터 기름 사가지고 그 주유소까지 간 기억이 나요. 그거 한 3통이... 라이터 기름이 네. 휘발유인가 그게? 휘발유 종류죠. 휘발유 종류예요. 그게 안 걸릴 줄 알 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 아직 안 기억도 나고 사실 그 뭐 오토바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이지만은 그 아주 도로 막히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차 하나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보험료도 아유, 들어가고 뭐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돼 있어. 이륜차 타고 다니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좀 가난하고 그다음에 뭐 이륜차 타고 다니면 좀 껄렁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그다음에 이륜차 타고 다니면 좀 그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거 좀 바꿔야 돼, 진짜. 바꿔야죠. 근데 저 밑에 울산에 갔거든요. 네. 울산에 가봤더니 거기는 정말 그 오토바이 그런 거 있잖아. 네네. 스쿠터? 네. 그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아무래도 기온이 조금 따뜻하니까 그럴 네. 수도 있죠. 거기는 뭐 출퇴근 시간에 거의 그냥 네. 진짜 밀물 썰물처럼 네. 그렇게 막 타고 다녀서 꼭 외국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데 보면 뭐 이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젊은 애들이나 네. 뭐 진짜 껄렁껄렁 거리면서 타고 다니는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저 우리 반항에 있는 고등학생들. 맞아. 그죠. 네. 근데 사실 이륜차라는 게요. 그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륜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네.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다닐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전화 받아주세요. 네. 네.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전화 통화 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네. 아니, 방송 중입니다. 네. 네. 네. 자, 전화 끊을수록 네. 리얼하네. 아, 진짜 이거 많잖아요. 생방송은 리얼해, 네. 리얼해 그냥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나 뭐 강변북로도 못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분당 수서간도로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륜차들은 그냥 시내로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이륜차 문화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반항기 막 있는 막 젊은 사람 젊은이들이 막 험하게 타는 게 그 오토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그냥 하나의 차로 인정을 해줘요. 하나의 차량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적인 그 오토바이 메이커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다. 혼다가 전 세계 거의 1위의 오토바이 메이커거든요. 그 다음에 야마하. 야마하. 네, 야마하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륜차 메이커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카와사키. 카와사키도 일본 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안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오토바이 메이커들이 일본에 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오토바이 메이커, 할리데이비슨. 그건 이제 미국 메이커고요. 그 다음에 뭐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메이커. BMW는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 아프릴리아라든지 유럽들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내세울 이륜차 메이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죠? 그렇지. 차도 무조건 다 커야 되고. 예. 아, 좀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륜차 문화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도 많고요. 사실 그 다음에 성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외국 그 생산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려도 달릴만 해요. 성능이 차보다 더 좋아. 예, 그러니까 달리게 해주는 거죠. 그렇겠지. 예. 성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못 다니게 하긴 할 텐데, 그 위험하지 않아요, 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라이센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면허증 받기가 힘들어요. 이륜차 면허증 받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륜차 면허증이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25cc 그 이하는 일반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네. 250cc, 이제 125cc 이상은 이종 소형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 그걸 운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종 소형 면허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명이 시험 보면 1명 붙기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거의 20명 보면은 한 2명 정도, 2, 3명 정도 붙을 만한 확률의 면허증이 이종 소형인데, 이종 소형은 뭐냐면 좀 큰 오토바이들 보는 면허증이에요. 근데 그런 규제가 일본은 더 심한 거죠. 그렇겠다. 예. 그게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따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막, 이렇게 그거 따서 아무나 막 몰고 다니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이륜차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슨 뭐, 타고 가다 뭐, 사고 나고 뭐, 사람 다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이륜차들도 많거든요. 비싸지 않을까요? 근데? 비싸죠. 벌써 뭐 웬만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은 그냥 넘어가니까요. 비싸요. 이 그 그런 문화도 어느 정도 선진국들은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예. 뭐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좋은 차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또 그 문화도 그래 그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뭐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뭐 어르신들도 보면 사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계신 계세요. 네. 막 뭐 진짜 그런 거 불문하고 네. 뭐 점잖은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타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구만. 그렇죠. 아직 진짜 문화가 그 오토바이나 뭐 그 이륜차에 대한 우리 문화가 네. 뭐 그렇게 아주 진짜 뭐 밝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 좀 반가운 소식인지 몰라도요. 네. 우리나라 그 이제 메이커가 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좀 이제 그런 이제 외국 그 메이커들하고 견줄 수 있는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뭐 오토바이라는 게 무슨 꼭 배달할 때만 쓰고, 예? 그 뭐, 갈 때, 어디, 뭐, 추운데 억지로 막 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 문화가 얼마든지 이렇게 좋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탈 것이라고 좀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이런 추운 날에는 탈에도 안 탑니다, 저도. 네? 탈에도 안 타요. 누가 투 이렇게 추운데 누가 타 오토바이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또 꼭 오토바이를 타고 또 뭐 배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저도 그 추운 날은 뭐 개인적으로 안 타지만 뭐 일 있으면 탑니다. 저도 어디 뭐 서울 시내 복잡한데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타고 나가요. 추워도 그게 더 편하니까. 아 추위. 이륜차 이야기. 네.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닥칠까 너의 자리를 난 또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달하 가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넌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늘 옆에 그 우리 저기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그 아주 그냥. 아, 평상시에 그동안, 제가 국장님 오늘 뭐 게스트라고 생각하고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 예. 근데 그동안 혼자 심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글쎄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매일 들으시는 이 방송의 책임자시죠.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 아, 예. 책임자신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국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그죠? 예.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근데 그렇다고 무슨 뭐 월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떼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냥 네. 뭐 어떤 책임감 이런 거겠지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아, 이제 처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네. 저게, 제가 게스트죠? 그 게스트 맞죠? 네, 오늘의 게스트. 어. 아, 참, 바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섭외가 돼버렸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있다가 이제 바쁜 일이 막 있었어요. 막 끝났는데. 네. 지금 여기 이제 방송국을 좀 맡아줘야 된다. 아. 그래서 얼마,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네. 한 3시간만 하면 된다. 하루에. 예. 네네. 그 정도면 이제 2시간 방송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죠. 3시간이면 충분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해 주지. 이러고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3시간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그렇죠. 막 걸리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아, 이것이 팔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 엮이신 거네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 뭐, 어차피 맡았으니까, 네. 아,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팔자인가 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예, 정말이에요. 그죠? 일주일에 예. 뭐, 사실 이렇게 매일 방송 나가는 그 소규모 방송국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방송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곳이 예.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개인이 하는 인터넷 방송 이런 거 말고요. 예. 정식적으로 이렇게 방송국을 가지고 네. 진행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뭘로 누가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고 예. 그 이거 한다고 떼돈 받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떼돈 좀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지 않을까 조만간. 여기서 사시면 되겠네. 돈도 네. 못 벌면서 맨날 나가가지고 말이야 살림은 어떻게 하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 참. 그럼 이제 뭐 바깥분께서 이렇게 네. 좀. 좋은 소리 안 하시겠어요, 그죠? 네, 좋은 소리를 처음엔 안 하더니 요즘은 네.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냅둬요? 네, 그냥 냅두더라고. 알아서 그냥 챙겨 먹고, 뭐, 아. 이렇게, 너 좋은 대로 해봐라,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네. 잠깐 이제 하루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사실 그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화요일 저녁은 무조건 이렇게 내일 나간다, 몇 시에 일어난다, 예,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스케줄도 다 비워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루 나오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매일 일주일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려고 그러면 뭐 이걸 나의 일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하면 못 하겠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떤 비중을 둔다면 여기에다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다 그냥 사이드. 아, 두 번째.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일은 꼭 있어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누군가 다음의 것은 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가 네.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거나 정말 커다란 돈이 되는 게 아니라면 네. 그냥 자꾸 미루게 되고 우선 이 일부터 해놓게 되는 그 어떤 글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책임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맡고 있는 한은 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뭐 구성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그것도 그 구성을 책임지고 있는 또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도 사실 크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게 저도 그냥 어떤 일원이라면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내일 있을 때 나 못 갑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선생님 한 번도 안 그러셨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맞고 하루도 안 빠졌죠. 그러니까 네. 그 책임감도 대단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딱 나오는 건데 그 시간 지켜서 나오기도 참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그죠? 근데 한 10분 정도 지각한 적은 한 두어 번 있어요. 아 그런 거야. 네. 진짜 대단하셔. 정말.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공연 있고 네. 이렇게 뭐 가야 되면 사실 뭐 할 수 없죠. 뭐 지방 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가 저도 이제 이 시간에는 딴 걸 다 빼놔요. 그러니까. 예, 이 시간에 뭐 일할 거라든지 뭐 미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다 미리 다 빼놓는데 예. 이제 지방 공연이나 어떻게 뭐 가야 될 일이면은 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희한하게 안 걸리대요. 희한하게. 예? 그렇게 짜시겠지. 네. 희한하게 안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는 모르겠어요. 12월 달에는 예 공연 많죠. 네. 제가 제주도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와야 되고요. 아. 예 그리고 그 행사가 지역 행사 지방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제가 12월 달에도 출석을 할 거 다 출석을 할 거라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12월 그때는 달에. 제가 봐드릴게요. 네. 받으려야지, 그죠? 네. 아, 그래도,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들 한테도 사실 뭐 저도 그 일원이긴 하지만은, 뭐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뭐 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네. 고맙고, 참 대단하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성실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죠. 본인의 어떤 관리라든가, 네. 그런 게 눈에 훤히 보이죠. 아, 참. 정말 잘 하시겠구나 이런 거. 근데 뭐 국장님만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매일 나오는 것보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 딱 지켜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거. 그나마 그 제가 이렇게 말씀 여쭤본 이유는 네.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뭐 그 이거 하신다고 해서 돈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네,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린 잘 해야 되겠다. 그럼요, 잘 그렇게 그 그 정도 생각.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그런 단체를 예. 한 1년 가까이 끌어오는 것도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건 사실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네. 예, 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 가수 모임을 한 6년 정도 제가 끌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 예,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뭉치기 힘든 사람들이 가수예요. 왜냐면은 가수들은 각자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네, 각자 다 자기가 주인공, 무대에 서면 다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면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가수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모임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참 어렵죠. 다 1등인데, 그죠? 자기가 다 최고인데. 네? 아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 한 6년 정도 끌고 오다가 속이 다 탄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그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기 국장님, 그 속이 얼마나 그, 타고 계시는지 제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DJ들 때문에 네. 속탄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다 열심히 달고,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없을 만큼 잘하셔서 그것 때문에 속탄 적은 없고요. 네. 방송을 꺼놔서 내가 그거 보고 속탄 적은 있지. 아, 방송 꺼놔서? 가보면 방송 막 꺼놨으면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요거 저기 들으시는 저기 오늘 제가 다 켜놨습니다. 예, 선생님들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 스피커 끄지 마십시오. 이제 네. 차라리 뭐 시끄럽거나 크거나 이러면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전화를 해서 좀 큽니다라든가 그렇죠. 뭐 소리가 어떻다든가 이렇게 좀 애정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확 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끄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 DJ들은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맞아요. 그건 뭐가 나온다고. 그렇죠. 그거 참 어떤 본인의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해주 하는 그런 건데. 네. 그럴 때 보고 있으면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참.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설문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이 방송국이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아 속상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이제 끄지 마시고요. 자꾸 이제 말씀 부탁을 드리긴 하는데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럼요. 상대원 방송국을, 그 상대원 시장에 잘 되자고 서로. 그럼요. 그 주부들이, 그 요, 주부나, 우리, 그 뭐, 남자, 뭐라 그래야 되지? 주부라고 안 하고. 아저씨 이러긴 그렇고. 네. 그죠? 총각이라고, 아니, 총각도 아니잖아. 하여튼 주변에 사시는. 네. 그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죠? 네. 그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방송국 하면서 상대방 시장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그럼요. 하면 같이 좀 애정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리고 근데, 예,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서 방송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저기 어딘가 하나 있다고 하더구만. 네. 뭐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30분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그 상대원 시장의 자랑이죠. 이 방송국은. 이건 정말 그, 정말 우리 그 아저씨 아줌마들, 주변에 사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상대 시장에 애정이 없다면 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자기 어떤 일을 하다가 한 시간을 하든 뭐 두 시간을 하든 팽개치고 와가지고 이 시간을 메꿔가면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네. 상인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힘들다고 안 오시잖아요. 시간 없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다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아 이게 만들어졌고 시장을 위한 것이고 같이 가자는 의미구나 이런 게 있어서 막 와서 하거든요. 야 그렇죠. 이제 그 오늘 국장님이 좀 서운하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 막 나오죠? 네. 이제 스피커를 꺼두시지 마시고, 만약에 좀 크면은 좀 줄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예, 아니면 무슨 소리가 나면, 네. 뭐, 진짜 뭐, 잡음이 난다든가, 이렇게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해주면, 그럼요.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 확 꺼버리고, 끈지도 모르고 열심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죠. 아, 속상하죠, 제가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국은 사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다 힘을 네, 모았죠. 보면 우리 방송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상인분들 그렇죠. 네, 또 우리 그런 분들이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죠. 좀 많이 네. 도와주시고 애정을 더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차 오늘 저희 홍보해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오늘 뭐 바자회가 열린다면서요? 아, 예, 그 방송을 제가 아까 해드리긴 했는데. 아, 네. 한 번 더. 오늘 이제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함께하는 주부 모임에서 오늘 그 바자회? 바자회는 뭐 물건을 팔긴 파는 건데 네, 하여튼 네. 뭐 먹는 바자회 합니다. 일일 호프라고 해야 되나요? 일일 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일일 주점. 일일 주점. 예, 바자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예전에는 그냥 진짜 바자회를 했었어요. 네. 바자회를 여기 뭐 민당약국 앞에서 예. 일요일 같은 데 해보면 이제 수고를 많이 하죠. 네. 근데 그 물건 모으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힘들고. 네, 힘들어요. 단지 기업들도 힘들어서 그런지 네. 힘들고 이래서 그래도 이제 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독거노인들도 있고 네. 또 이제 도서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어떤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자회나 이런 걸 하댔어요. 이제 해마다 또 올해는 바자회가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점을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이제 또 엄마들이 이제 팔을 걷구나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루 정도 이제 해서 그 기금으로 또 이제 그 어르신들 이제 반찬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는데 네. 참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동사무소나 어디서나 이런 데서 네. 실컷 해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예. 그 손이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냐면 그거야 뭐 당연한 말씀이죠. 이제 네. 정말 그 왜 그 주민등록 상에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그렇죠.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들이 다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네. 돌보지 않고 연락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은 동사무소에서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호적상에 있다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식들이 있다고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반찬, 봉사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그분들은 못 먹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일회 호프점을 하는데요. 네. 상당원 시장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지요. 지난번에 좀 저희 그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회장님께서 티켓을 다 파는 걸로.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세요, 가지고 가셔서 그냥 드시면 네. 되니까요.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치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네, 롯데리아 맞은편에 네. 그 지하에 원다방이라고 있어. 아, 아니 죄송합니다. 홍사랑? 원다방 홍사랑? 홍사랑. 응, 홍사랑이라고 있어요. 네. 원다방이래 내가. 롯데리아 저쪽 맞은편으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여기 시장 앞에 있는 롯데리아 저쪽 예, 예. 저쪽 맞은편을 보면요. 그렇죠. 지하에 예. 홍사랑이라고 있어요. 거기 어.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예. 오늘 거기서 뭐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 오셔가지고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 근데, 먹을 수 예, 있고 예. 뭐 이제 또 사람 얼굴들도 좀 볼 수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오늘 그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바로 길 건너니까요. 잠깐 뭐 가서 따뜻한 뭐 국물이라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보장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그 생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는 뭐 그건 뭐 흔하고요.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손길이 필요하지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좀 조금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죠. 야 추운 날 찬바람 부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식사 좀 든든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는 거 항상 최고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찾아뵙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음악 뭐 이렇게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훈이 시간이었습니다. 올 겨울 내년 봄까지 그 물론 춥겠지만요.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항상 건강하시라는 거. 네. 항상 든든하게 건강하시라는 걸 한번 부탁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셔가지고 방송국 운영하는 이야기 잠깐 듣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시간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주고